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최근 러시아 단체와 이집트 인사가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전로 여성리사회 러시아의 희망연애변강 지부는 연대성 전문을 발표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2017년을 자주 통일의 새 국민을 열어놓는 매우 우위 깊은 해로 되도록 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그의 자주 통일 사상은 진보적 인류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70년 이상 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 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담화에서 김정은 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새해의 투쟁과업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조선인민이 영도자의 도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